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최 105 2016년 6월 16일 유엔 국경횡단 조직 범죄 반대 협약을 비준했습니다. 이 협약에 가입할 때 대한 문건은 협약 수탁자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곧 제출하게 됩니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온갖 형태의 조직 범죄를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며 이 협약에 기초하여 자금 세척과 테러 자금 지원과 같은 조직 범죄와의 투쟁에서 국제적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.